아름다운 세상 그대에게 보여주리. 말해봐요, 그대가 보고 싶은 것들을.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요술처럼 펼쳐지는 저 꿈 같은 세상 아름다워. 하늘을 수놓은 별들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워. 정말 꿈만 같아요. 아름다워 이렇게 신비할 수가. 그대의 손잡고 따라가리. 하늘 끝까지 함께 갈 테야. 우리 함께 언제까지나. 빛나는 하늘 나르는 기분 아름다워. 눈을 감지 말고 하나도 놓칠 숨을 수 죽이고 없어. 봐요. 흐르는 별처럼 날아가리. 야시강이에 너무 아름다워. 그대 함께 나누고 싶어. 아름다워, 아름다워 우리 세상.